네선 유리에서 나 홀로 버티고 있어. 이제 내게 말해줘. 끝났단 걸 let me know. Yeah, yeah. 순간 단위로 눈가인 뚝뚝뚝 비가 고여. 네가 고여. 숨 안 쉬도 네가 보여. 사랑은 벚꽃처럼 폈다가 쉽게 지는 게 맞나봐. 꿈꾼 것처럼 우린 불꽃처럼 탔다가 쟤만 남게 됐잖아. Hey girl. 네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. 네 손 네 몸 적도보다 뜨거웠던 너의 온기조차 사라질 선 위에서 난 계속해서 제자리를 도돌이켜. 마치 부끄러진 악보 위에 나 홀로 돌고 있어. 마무리 된 이 선 위에서 나 홀로 버티고 있어. 너와 내 온기가 지켜지지요. 이제와 돌이켜 너와의 feeling 뭐 헷갈한 일은 네 생각과 지금 넌 나의 밤에 별을 가져가 낮에 해를 가져가. 결국 남은 건 하나 창구룸의 어둠만. 그래 만남도 있으며 진도 있을 거라는 법 never ever. 이게 무슨 법이든 어기고 싶어. 스스로 외면 너에게 죄면 마음이 된 이 선 위에서 나 홀로 버티고 있어. 사라지진 않을까? 왜 사라지진 않을까?